낮춰버리고 말아. 사람과 사람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너무나 높아.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니? 뭐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지. 나는 너에게 다가갈 거야. 그럼 너도 나에게 한 발짝 다가와 줄래? 나를 두려워하지 마. 나는 그런 사람이 아냐. 너도 알잖아. 희미한 너의 미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, 꿈이 보여. 이제 우리 서로를 보여줘.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겉옷을 벗고 올라왔어야 됐는데 입고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잠깐 벗겠습니다. 나름대로 저기 공연복이랑 그 평상복을 따로 준비한 건데 평상복을 입고 올라와 버린 바람에. 와, 공연복이다. 공연복이 낫죠.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노래를 두 번째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선 제일 오래된 노래예요. 한 저기 고등학생 때 만든 노래니까.